리영호 외무상은 29일 의례 방문에 온 릴라마니 보우두얄 조조 네팔 윤막 민주주의 공화국 신임 통명 정권 대사를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